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축하해서 북유럽 진보정당 및 진선단체 대표들의 연합경축모임이 14일 스웨디의 스톡홀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이 모임 장소 정면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모임에는 스웨디의 핀란드, 단마르크 등 북유럽 나라들의 정당,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인사들과 성원들, 그리고 스웨디의 주재 우리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의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따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열렬히 축하하는 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